문제. 2002년에 주조된 100원짜리 동전과 2003년에 주조된 100원짜리 동전의 관계와 가장 유사한 조합은? 1번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 2번 자동차와 석유, 3번 피자와 콜라, 4번 노란 달기 낳은 달걀과 흰 달기 낳은 달걀, 5번 책상과 의자. 답은 4번이라고 합니다. 언제 만들어졌냐와는 상관없이 100원짜리 동전들은 서로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고 달걀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최근 고교생 학력 경시대회에 출제된 경제 문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학교 다닐 때 시험에 이렇게 관계를 묻는 문항이 나오면 엉뚱한 상상해가지고 틀린 적 없으세요? 어떤 사람은 아까 전에 그 문제를 놓고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도별로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에게 두 동전은 꼭 함께 있어야 가치 있는 물건일 수도 있죠. 왼쪽 신발과 오른쪽 신발처럼요. 관계, 둘 사이의 관계라는 것은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모르는 그 뭔가가 항상 있는 거 아닐까요? 지카울레이 조게 다누시사름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속의 인물들이 처음과는 달리 마지막에 보면 서로 다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로 나오죠. 내 어머니의 모든 것, 페드로 알모도바로 감독의 영화 속에서는 그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서로 전혀 관계 없어 보였던 인물들이 다 전부 점선으로,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모든 것 중에서 이스마엘 로의 타자본 첫 곡으로 들려드렸어요. 참 우리나라 고교생 학력경시도의 문제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이런 문제 자주 나오다 보면 이 문제의 유형을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그 유형을 머릿속에 넣게 되죠. 그래서 어느 사물을 보든 어느 사안을 보든 그 문제에 맞게, 사실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답에 맞게 내 생각이 변합니다. 그러고 보면 시험 문제라는 것은, 모든 시험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사고의 폭을 좁히는 것 같아요. 상상력을 조금 억누르고. 그러니까 딴 생각 많이 하고 딴 짓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시험 못 보는 경우 많잖아요. 하지만 그런 제도권, 학교 바깥에서 그런 사람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때도 있으니까 뭐 그걸 바라야 하나요? 어쨌든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시험 문제 풀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진짜 내 생각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이 시험 출제자가 요구하는 그런 답안을 쓸 것인가. 결국은 타협해버리고 말지만 그래요. FM 영화음악 오늘은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 FM 시네마테크 잠시 후에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와 함께 오늘은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자, 그 전에 그럼 우리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음악을 한 곡 들어보죠. 아, 참,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실 곳은요, 인터넷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밟아 오셔서 그 게시판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편번호는 151-600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번 주에 드리는 울스나 사운드트랙 선물은 EMI에서 제공하는 영화 주제곡 삽입곡 모음집인 Pops on Cinema 앨범이에요.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있는 거 아시죠? 3월 22일 월요일 저녁 9시 10분에 서울 강남역 주공공이 일관에 9살 인생의 시사회가 있어요. 집으로 선생 김봉두를 잇는 감동 드라마. 자, 이것도 역시 신청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들을 곡은요,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서 골랐어요. 고양이의 본 중에서 왈츠 들어보죠. 함께 있는 영화 산책 FM 영화 음악. 네, 앞서 말씀드렸죠. 오늘 FM 시네마 테크 우리를 무한한 상상력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지난주 보면서 누굴 닮았어 분명 만화 주인공 누굴 닮았어 생각했는데 오늘 그 이름이 생각이 났어요. 포카운타스요. 네. 그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네, 좀 디즈니 캐릭터를 많이 닮았다는 건 그렇죠. 포카운타스, 뮬란 그리고 릴로까지. 어, 정말 그러네요. 세 개를 합치시면 아마 대충 그림이 네. 그려지지 않을까 싶네요. 정말 이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지 않을래 않을 수 없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제가 디즈니한테 캐릭터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자, 오늘 일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사실 그동안 참 한정된 시간 안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뭐 미국의 그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정말 그 역사별로 그냥 쭉 훑기밖에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도 그 일본 애니메이션인 만큼 작가별로 그 작품 세계로 들어갈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어떤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사실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네. 그 디즈니 못지않게 오히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의 연령대에서는 훨씬 더 그렇죠. 정말 많이 보고 네. 네, 많이 좋아하시는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떨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면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건가 좀 떨리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기도 하고 또 찾아보시기 때문에 저보다 네. 더 전문가도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아시는 분들에게는 크게 새로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같이 복습하는 느낌의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잘 모르셨던 분에게는 그래도 또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일단 그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어떤 작가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미야자키 하야오요. 네. 정말 그 빼도 박도 못하게 첫 타자는 미야자키 네. 하야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지브리 스튜디오고요. 네, 스튜디오 지브리고 또 미야자키 하야오에 비하면 이름은 덜 알려졌지만 사실 그 지브리 스튜디오의 또 하나의 브레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하다 이사오. 네. 예. 헤이세이 반딧불의 묘. 네, 맞습니다. 반딧불의 묘와 헤이세이 너굴 대전쟁은 잘 알려졌죠. 그 작가. 그리고 두 사람과 세계는 좀 다르지만 어떤 그 감독이자 작가로서도 하나의 스튜디오와 함께 우린 작업을 해오고 있는 감독. 그러니까 오시마모루와 네. 프로덕션 IG라는 또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 세 작가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예. 셋이 어떻게 묶이냐라고 물으시면 일본에서 가장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가들 중에 이 세 사람이 있다라는 거 외에 사실 뭐 작품 세계 아주 대단한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올해 개봉된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제일 화제작이 아무래도 이제 이 감독들의 신작들인데 네. 뭐 지브리 스튜디오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요. 네. 예. 그 영국 동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데요. 예.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든가 아니면 이미 그 3월 6일 날 일본에서 개봉을 했죠. 예, 오시마모루의 이노센스, 공각 기동대의 속편으로 예, 알려진 그렇죠. 작품. 예. 그래서 또 이런 또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첫 타자들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지브리 스튜디오는 개봉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아서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그다음에 붉은 돼지, 이웃집 토토로. 그래서 거의 그 지브리 스튜디오 하면은 이제 80년대부터 그 일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끌어오다시피 한 대표적인 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년대, 그러니까 디즈니가 이제 막 장편 영화의 붐을 일으켰던 그 당시에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가 네. 60년대를 전후하면서 그 데츠카 우사무 우리에겐 철원 아톰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예, 소년 아톰, 뭐 철원 아톰, 예, 아톰의 작가 데츠카 우사무가 지난번 잠깐 소개드렸던 리미티드 기법, 그러니까 그 제작비를 절감하고 제작 기간을 단축시켜서 주로 TV 애니메이션을 많이 이용했다고 했던 예, 리미티드 기법을 이제 적극 활용하면서 TV 시리즈를 이제 다수 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확실히 애니메이션 주도권이 TV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60, 80년대 계속해서 TV 애니메이션 발전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들 작가들 오늘 소개드릴 작가 세 사람 다 TV 프로덕션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스케줄에 시달리는 TV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는 것 같고 또 원하는 색깔의 작품을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또 극장에 개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도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한 자가 우물을 판다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이제 결국 장편 애니메이션에 주력하게 되는 그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 미야자키 아야와 다카하다이서 같은 경우는 파트너로 굉장히 유명한데요. 두 사람 이제 도에이 동화라고 일본에서 그 상업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스튜디오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메이저로 알려진 회사. 아마 그 TV에서도 국내 TV에서도 방영됐었던 세일러문이나 네. 예, 드래곤볼 시리즈 같은 예, 정말 상업적인 히트작을 많이 나왔던 스튜디오인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60년대에. 네. 다카하다이서가 미야자키 아야보다 6살 연상인 선배인데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아야오가 입사한 게 63년이고 그래서 도에이 동화에서 두 사람이 만나면서 64년에 이제 늑대소년 켄이라는 그 디즈니 정글북 스토리 아시죠? 네. 예, 그걸 이제 약간 각색했던 그 작품 TV 시리즈에서 이제 다카하다이서가 연출을 맡고 아야오가 처음으로 스텝으로 참여하는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선후배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예, 계속 이제 파트너십을 그때부터 이제 쌓기 시작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스튜디오를 만들고 하게 되면서는 한 사람이 제작을 하면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 한 사람 제작을 하고 또 한 사람이 감독을 하면 다른 사람 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사람이 파트너 관계에서 언젠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는데 대답은 서로의 작품엔 터치 안 한다. 왜냐하면 서로 우정을 위해서도 그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네. 답변을 들은 적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그야말로 스튜디오를 이끌고 만들고 그랬던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의 출발 자체가 네. 85년인데요. 네. 이때가 이제 그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제 84년에 만들어졌던 미야자키 하야오의 감독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가 개봉을 하고 대성공을 거두면서 이제 그 성공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스튜디오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헐리우드나 그쪽의 스튜디오와는 달리 스튜디오가 기존에 있고 그 안에서 그런 감독이나 작가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라 작가 두 사람이서 스튜디오를 만들고 이끌어 나왔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그만큼 그 작가들의 색이 아주 강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래서 애초부터 이제 지브리의 목표는 그 작가들의 개성이 살아있는 애니메이션을 한다. 그리고 네. 시간이나 조건에 쫓기는 TV 시리즈보다는 오로지 극장용 작품, 그러니까 작품의 완성도를 추구해주는 극장용 작품을 한다. 이제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애니메이터 개개인의 어떤 개성을 살린다라는 이런 예. 목표들을 가지고 출발한 스튜디오라고 하시죠. 예. 네. 그러면 이 작가들의 그 개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야기를 일단, 하자면? 예. 일단 뭐, 미야자키 하야오는 뭐, 좀 전에 언급했던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부터, 뭐, 이웃집, 천공의 산 라프타, 네. 예, 이웃집 토토로,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생가치로 행방불명까지 네. 정말 많은 작품들에서 특히 일본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가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건 아무래도 미야자키 하야오 하면 딱 떠오르는 주제는 역시 자연과 인간이죠. 좋아. 네. 네. 언제나 그 자연의 혜택을 모르고 사는 그러니까 네. 누가 주인인가 인간이냐 네.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이냐라는 네. 질문을 던지면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연이란 존재는 우리에게 때로 위협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그 위에서 생명을 이뤄가는 토대이기도 하다. 네. 근데 그걸 너무 자주 잊고 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란 존재가 무엇이냐는 질문 참 어렵지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합 뭐 혹은 뭐 화합 또는 공존을 네. 얘기하게 되는 게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불의 재해로 이제 모든 세상이 타버린 뒤에 네. 이 세계. 그래서 부해가 번식하면서 이제 정말 어떤 보호기제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는 네. 그런 이제 오염된 세계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이곳의 토토로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환경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라는 주제를 앞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그 어떤 그 어머니의 병 때문에 네. 시골로 요양 간 그 가족들의 얘기, 네. 특히 이 메이와 사츠키라는 두 자매의 얘기에서 네. 정말 그 이 두 자매가 자연 속에서 토토로라는 존재를 만나고 그래서 정령과 어떤 자연 속에 있는 정령이란 존재를 만나면서 또 펼쳐지는 얘기들 그리고 그 일본의 숲과 이런 정령도 네. 굉장히 자세히 그렇죠. 예, 보여줬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뭐 천공의 성 라프타 같은 경우도 그 전설의 그 전설 속에 있는 그 하늘의 성 라프타라는 섬이 그 상층부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어떤 동물들이 번창하는 그런 말하자면 자연적인 유토피아라면 그 섬에는 또한 이제 세상을 파괴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어서 어떤 문명과 연관된 기계의 힘 있어서 이제 이 힘을 차지하려는 세력과 맞서 싸우는 이런 얘기가 있고 하니까 그 어떤 작품에서건 그 자연에 대한 하야오의 근데 이 자연에 대한 설교라기보다는 자연 보호라는 이런 설교라기보다는 왜 자연과 인간의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가를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와 상상력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물론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하늘을 나르는 장면이 많지만 네. 유난히 하늘을 날아다니고 하늘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아주 아름답고 실감나게 그려져 있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라고 하면 뭐 이미 많은 분들이 다 숙지하고 계신 코드일 것 같습니다만 네. 예.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비행의 코드다. 네. 뭐 이를테면 나우시카에서는 일종의 글라이더를 타고 날아다니고 네. 또 천공의 성 라퓨타에서는 비행석이라는 돌에 그렇죠. 힘을 받아서 날아다니고 또 붉은 돼지 같은 경우는 뭐 파일럿이 주인공이니까요. 네. 비행기에 대한 하야오의 애정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이다라고 할 만큼 예. 예. 좀 다양한 비행기들과 고공전투신, 아, 고공묘기신 같은 네. 등장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나중에 모노노케 히메나 생과 치료 행방불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노골적으로 비행적인 판타지를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네. 그 이전 작품들에서 특히 비행의 판타지 어떤 날고 싶은 어떤 자유로움을 상징하는 네. 판타지야말로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애니메이션이 가진 가장 상상력을 풍부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죠. 예, 또 한 가지 코드를 들자면 이제 그 또 다 아시는 걸 것 같긴 한데요. 이 여성들. 저는 몰라요. 저 여성 주인공. 네, 여성 주인공들. 그래서 뭐 제목에서부터도 대부분 여성 주인공인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네. 뭐 나우시카, 모노노케 히메, 센과 치히로 같은 네. 경우. 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이제 그런 얘기 자연과 인간의 화합이라는 점에서 네. 어떤 여성이라는 주체가 네. 어떤 생명과 네. 그리고 어떤 화해의 어떤 코드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네. 남자들보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여자아이를 그리는 걸 훨씬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여성 캐릭터들 그리고 여성들이 할 주체가 되어서 어떤 그 화합의 가운데에서 혹은 때로는 자연을 파괴하는 인간에 맞선 어떤 투사로서 그래서 강한 캐릭터들을 보여주고 싶었고 또 그게 어떤 그 여자아이들의 성장 에서도 네. 하나의 모델이나 하나의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현재 지금 몇 살이죠? 그 연배가? 아, 1941년생이니까요. 예. 지금 63. 참, 그러고 보면 이 그 대작가 위대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0세기가 네. 뭐랄까 전쟁과 기계 문명과 폭압의 시대였다면 21세기를 맞아서 많은 그 세상의 철학자나 선지자들은 자연과 그리고 그 여성의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대안으로서 그런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그것을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진작에 그런 생각을 하고 그의 작품 속에서 녹여낸 거 보면 참 그런 것을 대놓고 그냥 뭐랄까 이렇게 정색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 속에서 혹은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들 철학을 풀어냈다는 것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때로는 아주 평범한 듯 보이는 그러니까 네. 어머니가 아프다는 것 외에 아주 평범하게 그 일상을 보내는 두 자매의 그렇죠. 이야기일 메이와 수도 사츠키. 있고 예, 예 메이와 사츠키처럼요. 때로는 또 어떤 그 정말 그 거대한 힘을 소유하려는 대상에 맞서는 소녀소녀들의 모험담이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그 정말 어떤 현대문명에 대한 때로는 이 사람 참 현대문명에 상당히 신물이 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 만큼 굉장히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기도 하고 네. 또 그러면서도 언젠가 모노노케 히메의 개봉될 무렵쯤에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네. 살아라다 이 영화 메시지는 그러니까 네. 결국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살아가는 것 자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정말 애니메이션 하면 어린이들이 보는 어떤 재미있는 오락이다라는 이미지에서 네. 많은 관객들을 그런 예. 편견으로부터 구해주는 네. 그런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 두 작품에서 음악을 이어서 들어보죠. 천공의 성 라퓨타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둘 다 조 히사이 씨가 음악을 맡았는데 원래 조 히사이 씨가 스튜디오 지브리와 이렇게 활동을 같이 많이 했었죠 작업을. 네, 그 조 히사이 씨 또는 네. 히사이 씨조 같은 경우는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네. 좋은 파트너 네. 저 나우시카부터 계속 예, 거의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천공의 성 라퓨타 중에서는 달빛의 운해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는 고양이 버스 들어봅니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영화 두 편에서 음악을 두 곡 이어 들어봤습니다. 천공의 성 마페타 중에서 조히사이 씨의 달빛의 운해, 그리고 이웃집 토토로 중에서 고양이 버스 들어왔어요.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예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자, 그 대표적인 작가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고요. 또 어떤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아까 언급했던 그의 동반자. 네. 아, 동반자랄까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파트너. 네.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에 대해서 네.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은 정말 저 역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니메이션에 대한 뭐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애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인식의 폭을 넓혀줬던 작품이 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와 헤이세이 너그대 전쟁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물론 반딧불매 같은 작품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가장 일본적인 감독이다라는 네. 평을 듣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예. 일본 사회를 무대로 한 작품들이 대다수였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사실적인, 그러니까 하야오의 무기가 어떤 정말 애니메이션의 움직임과 이런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네. 판타지라면 다카하다 이사오의 무기는 그러니까 리얼리즘. 근데 이 리얼리즘에 대해서 이제 재정의를 한 게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실적으로 실사처럼 그려내는가가 아니라 네. 내가 만들어낸 세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보여줄 수 있느냐다. 그래서 예. 비록 너구리들이 둔갑을 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정말 그 현실적이지 예. 않은 발상이라고 예. 해도 그 작품 안에서 완성이 된다면 이제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다카데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는 사실 그 명작극장 시리즈 예. 예. 엄마 찾아 산 말리 네. 이런 작품으로 더 먼저 알려졌고요. 세계 네. 시리즈로. 그리고 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빨간 머리의 네. 같은 작품. 그리고 참 역시 명작전 시리즈면서 잘 알려진 알프스 소녀 하이디 같은 네. 작품이네요. 확실히 이 다카다서 같은 경우는 TV에서 많이 그러네요. 보셨던 네. 예, 비교적 친숙한 작품들이죠. 약간 동글동글한 캐릭터들 네.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장편으로는 이제 68년에 태양의 왕자 호루스의 대모험이라는 작품을 만든 바 있는데요. 네. 이 작품이 사실상 그 흥행에 실패하면서 한동안 좀 작품을 적극적으로 제작하지 못하는, 그래서 심지어 그 감독에서 스텝으로 강등되는 그런 그러기도 하나요? 그때 도에이에서 만든 작품인데요. 사실 네. 도에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어떤 상업적인 애니메이션을 적극적으로 제작하는 스튜디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책임을 물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이제 다카하다 이사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본적인 감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81년에 만든 첼리스트 고쇼라는 작품은 이제 첼로 연주자 네. 일본 지방 교향악단의 첼로 연주자의 대한 작품인데요. 그 일본 어떤 전원 풍경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그 동물들 혹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제 첼로 연주를 하는 대단한 사건은 없지만 음악과 어떤 일본의 자연이 어우러진 뭐 이런 작품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91년에 나온 추억은 방울방울 오모이데 뽀로뽀로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졌던 작품이죠. 네. 원제이기도 하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영농 애니메이션이다라고 네. 이제 혹자는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네. 그 직장 생활, 도시의 생활에 지친 여자 주인공이 이제 농촌으로 가서 일을 거들면서 또 거기서 아직 일본의 농촌을 지켜가고 싶은 꿈을 가진 이제 청년을 만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인데 그리고 끝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오면서 아 자연 혹은 이 농촌 소중함, 그래서 거기서 또 삶을 읽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느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도 그 인물들의 캐릭터나 그러니까 예쁘다기보다는 너무나 사실적인, 정말 광대뼈마저 너무 사실적인 캐릭터나 네. 그 정말 벼 이삭 하나하나 이런 정말 꼼꼼하고 사실적인 어떤 풍경들, 일본의 농촌 풍경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떤 일본의 자연과 전통적인 사회의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감독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초에 나우시카나 혹은 라퓨타나 초기 작품들에선 특히 이제 어떤 그 서구의 상상력, 서구적인 상상력에서 출발한 하야오와 많이 비교가 되기도 했었죠. 예, 그렇군요. 자, 이 그렇다면 다카하다 이사오 감독의 작품 중에서도 음악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할까요? 네. 예. 반딧불이의 묘의 오프닝곡 그리고 추억은 방울방울의 오프닝곡 두 곡 이어 듣습니다. 네, 다카다 이사오 감독의 작품 반딧불이의 묘 그리고 추억은 방울방울 각각의 오프닝 곡을 들어봤습니다. 이 반딧불이의 묘 같은 경우는요, 참 그 전쟁에서 그 상처받고 그 가장 큰 피해자는 어린이다라는 것을 두 어린 그 남매들의 이야기를 그 태평양 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그리고 있어서 본 사람들은 정말 누구나 눈시울을 적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인데 그 사이에 혹시 그 일본이 그래서 피해자다 전쟁의 네. 피해자라는 은근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듯하여 혹자들은 혹시 이 작품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어떤 그 희석시키려고 하는 혹은 그걸 미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다카다 이사오 감독이 워낙에 그 일본의 현실을 작품 속에 담다 보니까 그런 네. 경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나를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그런 비판을 네.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네. 특히 국내에서는 그 작품에 감동하고 울고 이랬던 건 어떤 그 작품이 줬던 어떤 감동과 별개로 네. 이제 그런 혐의를 지을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의제기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네. 보신 분들 네. 사이에서. 근데 감독 본인은 이제 그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지만 사실 이제 본인이 주목하고자 했던 거는 리얼리즘, 전쟁의 참상에 대한 리얼리즘인데 어떤 패전 이후 패전국으로서 일본이 겪어야 했던 비참함에 대한 리얼리즘이 아니라 전쟁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버텨야 했던 또 버텨가면서 자신 어린들의 전쟁 속에서 자신의 살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했던 그런 과정에 대한 리얼리즘을 담고 싶었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일 예. 사실 뭐 미야자키 하야오니 다카다 이사오니 뭐 군국주의나 그런 입장과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니죠. 그렇죠. 사실 기본적인 뿌리는 이 세대가 특히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 이제 막스주의자였다라고 네. 이제 본인이 얘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일본 사회에 대한 그 묘사하는 방식은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그 사회 자체에 대한 어떤 일본 사회의 과거나 어떤 지금 사회 현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화하겠다라는 의도로 작품을 만든 생각은 들지 않고요. 네. 이를테면 헤이스의 너구리 대전쟁 같은 경우도 그 다카다 이사오의 작품 중에서 이 정말 점점 도시화되고 산업 문명이 발전하면서 그 일본의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어떤 그 자연 동물들 네. 특히 이제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버리는 그 너구리들의 그 터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정말 가장 치열하게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하야오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연과 인간의 싸움이라는 혹은 공존의 필요성이라는 걸 얘기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 어떤 자꾸만 거대 도시화를 추구하는 일본의 현재 사회에 대한 어떤 비판을 담겨있기도 하고요. 네. 자, 오늘 FM 시네마테크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혜림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들,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 지브리 소속의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다 이사오 감독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밖에 또 다른 스튜디오, 대표적인 감독들이 있죠? 예. 예. 나 잠깐 넘어가기 전에 지브리 네. 스튜디오 현재. 아, 그래요? 예, 두 작가 이후를 잠깐 짚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워낙 이 두 감독이 지존의 자리에 계시다 보니 네. 그리고 정말 애니메이션은 괴로운 작업이다 즐거움이 없다라고 이제 언젠가 하야오는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정말 그 손맛이 살아있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어떤 그 질감 하나하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는 네. 어떤 전통적인 기법에 충실한 장인 정신을 입각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뇌로 호소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학들에 대한 그 호기심, 어떤 사람이 과연 저들이 이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이제 많은 궁금증이 있었는데 사실은 귀를 기울이면 네, 그 감독인 콘도 네. 요시우미가 네. 예, 그래도 그들 뒤를 이을 수 있는 차세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다음으로는 지금 지브리의 가장 최신작인 고양이의 보은의 네. 모리타 히로유키 같은 작가가 이제 선배들의 구박 속에서도 굳건히 성장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 첫머리에 이제 오시 마무르 감독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 감독의 작품 세계로 넘어갈까요? 네. 오시 마무르의 작품 하면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수많은 대사인데요. 네. 언젠가 일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면 다 이해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솔직히 공각기동대를 보고 일본어를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막으로 다 소화가 안 되는 네. 저 대사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그분 말 일본어를 배워도 소용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 자체가 너무나 네. 새로 만들어낸 그렇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일본어를 배운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오시 마모로 감독의 작품들은 그 스튜디오 지브리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감독들의 작품과는 굉장히 달라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제가 좀 전에 작품 경향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네, 새로운 언어, 새로운 이제 용어들을 만들어낸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그 오시마모로는 확실히 그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다에서가 어떤 자연과 인간에 더 가까운 세대였다면 그렇죠. 자연과 인간이란 주제에 더 가까운 네. 세대였다면 오시마모로는 기계와 인간이란 주제에 더 네. 가까운 예, 작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을 굉장히 몸으로 더욱 체험한 세대이기도 하고요. 뭐 크게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정서의 출발이 뭐 이를테면 비디오 게임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일반화되고 본인이 직접 즐기는 즐길 수 있는 그 이를테면 N세대는 아니지만 이런 충분한 문명의 얘기들을 즐기면서 네. 오히려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한 네. 뭐 실제 스스로도 타란티노처럼 아주 영화광의 비디오광으로 이제 어떤 마니아적인 성향을 키워왔던 배경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에 있어서 오시마무라가 가장 많이 던지는 화두는 과연 기계와 인간의 경계는 어디고 현실과 네. 가상현실의 경계는 어디인가. 지금 테크놀로지와 컴퓨터와 그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재가 이토록 발달한 세상에서 당신이 믿고 있는 현실은 무언가. 또 당신이 지금 속해 있는 집단 안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정체성의 문제.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어렵다, 난해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그만큼 이제 어떤 정말 컬트적인 네. 추앙을 받고 있는 감독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기계와 인간의 관계를 주로 다뤄서 그런지 그의 작품을 보면 상당히 좀 비관적이라고 할까요? 디스토피아적인 전망이 많이 있어서 그 헐리우드나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영화를 그러니까 SF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오시마모르를 그 참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뭐 네. 가장 뭐 최근 작품이자 뭐 블록버스터로는 매트릭스 같은 작품이고요. 네. 예전에 제오원소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 릴루의 추락신이 네. 뭔가 기동대와 너무 같다라고 네. 이제 팬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었죠. 네. 확실히 오시마모로가 그려낸 디스토피아의 세계란 정말 그 인간과 기계의 구분도 모호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계와 인간의 대립뿐만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그 자연과 인간의 화합과는 또 다른 기계와 네. 인간의 화합. 그러니까 어차피 기계란 존재는 더 이상 이제 현대문명에서 우리가 배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렇다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네. 하는 문제를 또 이제 어떤 미래 사회를 무대로 주로 많이 던지고 있죠. 그리고 네. 공격기동대 같은 경우도 이미 사이버네틱스와 네트워크가 아주 발달한 세계에서 네. 신종 범죄를 담당하는 이제 그 특수요원들의 얘기고요. 그래서 인간의 두뇌를 해킹하는 그 사이보그를 파괴하려는 쪽과 또 이 사이보그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인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진 이 기기가 더 인간적인가 아니면 아무런 이해를 갖지 않은 인간이 더 인간적인가 네. 이제 이런 질문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기동경찰 피트레이버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레이버라는 대 로봇 그 아주 인간의 그 움직임과 밀착된 그런 로봇이 발전한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네. 이제 그 레이버들과 인간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레이버들과 그 레이버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네. 또 레이버를 사용하는 인간 네.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계 문명과 테크놀로지가 이미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건 전제로 하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대립들과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공포와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네. 대해서 이제 나름의 이야기를 나름의 예. 철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또 여러 철학적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림이나 모든 어떤 그 영화 속의 그림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도 좀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면 오시마모로 감독의 그 작품들은 대부분 어른들이 더욱 열광하고 그리고 텍스트 삼아가지고 두고두고 보면서 생각할 거리를 찾는 네.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예, 네, 그걸 이제 아주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해보자면 네. 지브리의 스튜디오 작품들이 거의 이제 작품마다 흥행 기록을 경신하면서 네. 그러니까 뭐 일본 최고 흥행작의 반열에 오르는가 하면 이제 오시마모로 작품들은 사실은 굉장히 마니아 성향이 네.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극장에서는 별로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노센스 개봉을 앞두고도 오시마모로 감독이 내 작품 중에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제 네. 반응은 과연 정말 할 네. 만큼 네. 그러니까 그 공각기동대의 그 속편격인 이노센트 보셨어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 일본에서만 지금 개봉을 했고요. 네. 국내에서도 곧 개봉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많은 팬들이 마니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제 청취자가 이 공각기동대의 그 음악을 신청을 했거든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우리 황인임 씨로부터 좀 더 정리 마무리 이야기를 좀 듣고 할까요? 오시마모로 돼서 그 애정에 비해 시간을 많이 할애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음악이 끊어지는 것보다는 예, 다들 뭐 많이들 좋아하신 작품이니까 네. 공각기동대나 기동경찰 패트라이버나 또 앞으로 나올 이노센스나 네.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딛고선 땅이나 뭐 앞에 눈앞에 보는 건물이 건물 뒤에 마치 영화 세트처럼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실제로 많이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걸 믿어야 되고 어떤 걸 믿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헷갈린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를 많이 다루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금 테크놀로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국 인간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이 하나의 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아주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이해 가능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95년 당시만 해도 파격적인 그렇죠. 그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기도 하고 또 이 사람만큼 정말 그 미래 사회에 대한 어떤 우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굉장히 매혹적인 디스토피아 조상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은 참 드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오시마모로의 뒤를 이을 만한 혹은 그를 어떻게 뭐 사사하는 그런 감독이 현재 있나요? 어떤가요? 일본에서? 네, 일단 프로덕션 IG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 프로덕션 IG가 제작했던 일랑 오시마모로가 각본을 쓰고 네. 오키우라 히로유키라는 신인 감독이 이제 감독을 했던 작품인데요. 네. 오키우라 히로유키라면 이 1960년대를 1960년대지만 가상의 일본 네. 예를 배경으로 이제 반정부 세력과 또를 진압하려는 정부 세력 이런 갈등들을 담아낸 이야기였는데 그 감독이라면 아마 그 오시마모로와 비슷한 세계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또한 작가가 오시마모로였기 때문에 이 감독이 어느 후배와 세계를 공유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청취자 이선희 씨가 신청한 바로 그 곡, 공각기동대 중에서 Making of Cyborg 한번 들어보죠. 이선희 씨가 공각기동대에서 카와이 켄치의 Making of Cyborg을 신청하면서 이번 속편 이노센트도 1편과 마찬가지로 이 카와이 켄치가 음악을 맡아서 더 기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 곡 들으면서 애니메이션 평론가 황인임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공각 기동대 중에서 예, 카와이 겐즈 Making of Cyborg 들어봤습니다. 저게 제가 아까 전에 공각 기동대 그 속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이노센트 이노센트 그랬죠? 보지를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노센스랍니다. 원 제목이요. 참 이것도 이거 날 갈면서 이거 이 DJ 뭐야 하면서 하시던 분들 쏙 들어가셨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콘도 요시우미 감독의 귀를 기울이면 중에서 준비했습니다. 영화 속에서 직접 준비한 Take Me Home Country Road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님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Country Road. Yeah.